김용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중초선인 청년연합회 대표단이 만경대를 방문했습니다. 대표단은 또한 청년운동 사적관, 평천혁명 사적지, 저국해방전쟁 승리 기념관 등을 참관했습니다.